안녕하세요. 마을잔치 때 먹은 음식과 공연 등을 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2주 동안 여러분들은 마리스 라디오가 보고 싶으셨나요? 네, 길가에 쓰레기를 보면 왜 이 길이 더러운 거야 하는 사람과 쓰레기를 줍는 사람, 그리고 종이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겨우 이것밖에 없네 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내가 틀린 걸 지적해주면 그걸 왜 지적해 분노해 하는 사람과 틀린 점을 고치며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인가요? 격주 일요일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마이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아까 우리 짧은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요. 네, 우리 옆에 보시면은 우리 잠깐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네, 오늘 1일 DJ, 1일 MC, 그죠? 네, 저희 소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 진행을 맡기는 언어의 마술사 MC도 부드러운 치과의 MC 쿠기고요. 네, 그들을 중재하는 MC 근희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우리 동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짧은 이야기 있었는데, 그렇죠. 쓰레기를 여기, 보면 네. 혹시 우리 그 MC 병근 씨, 우리 새로 오신 병근 씨는 MC 근희입니다. 아, MC 근희. 아, 네. MC 근희. MC 근희. 근희에게는 네. 우리 왜 이 길이 더러운 거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일까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봤습니다. 여기 쓰레기를 봤어요. 평상시 어떻게요? 아, 저는 제가 쓰레기를 버리죠. 아, 진짜 쓰레기다. 너가 이상한 쓰레기다. 사람이 쓰레기네요. 제가 쓰레기를 다른 버리죠. 사람이 네. MC 근희한테 틀린 걸 지적했어요. 아, 너 왜 그렇게 해? 이러면 네. 그걸 분노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고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저는 분노하죠. 분노해. 네, 저들한테 화를 내요.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화를 내? 쓰레기네, 진짜. 형들한테도 그래요, 평상시에? 당신한테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갈지 몰랐습니다. 자, 한번 오늘 라디오의 순서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마리스 라디오 총 4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1부 몹쓸 투표. 태어. 2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3부 내 인생의 아이돌. 4부 전설의 레전드. 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몹쓸 투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로에 설 때가 그렇죠. 아주 참 많은데요. 양념 브라이드, 짜장 짬뽕, 문과 이과, 수학 과학 등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죠. 이걸로 고민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상을 투표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더 보잘 것 없고 좀 더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몹쓸 투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요. 호박골 미니언즈를 통해서 투표란에, 몹쓸 투표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유 등을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사연도 읽어드리고 노래 선물도 드리고 다양한 선물이 팡팡 터지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투표, 몹쓸 투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도시 오늘의 질문이 뭐죠? 이런 투표 어떨까 합니다. H.O.T. 문희준 대 엑소의 오. 찬열. 결혼 말고 남자친구로 누가 좋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MC 국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엑소 찬열. 엑소 찬열을 맡았습니다. 아... 사랑해요 엑소 찬열. 엑소 화이팅. 뒤에 보면 그런 취향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더러워. 아, 진짜. 아 진짜 아, 더럽다 진짜. 아니. 엑소 찬열 사랑한다고? 이성적으로? 아니요 그냥 팬이들었어? 동성적이죠. 동성적. 아 동성적으로. 아니 동성적이에요. 나는 완전 이성 여성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엑소 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듣고 싶 개그 씨는 우리 네. 청소년 친구들 되게 엑소를 되게 이 라디오를 네. 듣고 있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없어 보이네요. 네. 응? 응? 그렇지? 솔직히 아니 살짝 무서워요. 왜냐면은 네. 엑소 디스를 하면은 네. 짱돌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엑소 팬들이 저기다가 투표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좀 아... 엑소를 디스한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아요. 그냥 찬열이냐 문희준이냐 그건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평소에. 아니 아니. 와 진짜 아니, 어떻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는데. 아 또 삐진다 또 삐진다 또 삐진다. 좋아하는데?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무튼 MC 꼭인 찬열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엄청 다행인 거죠. 만약에 일단은 질문을 말고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남자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우리 결혼 말고 남자친구로서 엑소 찬열. 또 HT 문희준 누가 더 좋은가에 네.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 보면 답이 나오죠? 얼굴 왜요? 얼굴 왜? 또 문희준이 못생겼다는 건가? 아, 또 그렇죠? 문희준을 디스하겠다는 문희준 건가? 문희준 또 디스야? 아니요. 솔직히 얼굴 네. 보면은 얼굴 보고 사귀잖아요. 얼굴 보고 사귀는구나. 아, 아 당신은 얼굴 보고 사귀는구나. 외모 지상주의자. 우리 아니 속물 진짜 변태. 기회주의자에 이어서 이제 변태. 외모 변태. 지상주의자. 자 우리 남녀가 소개팅을 하면은 첫인상을 보죠. 첫인상은 보통 네. 마음을 보죠. 마음이지. 마음 느낌. 필링이지. 필링. 그 사람과 첫인상을 볼 때마다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고 얼굴이 속만 있나요? 보는 거지. 없죠. 없죠. 아무튼 네 그렇죠. 그러면 네 MC 소원은? 저는 사실 엑소 네. 채널인데요. 아니 뭐 당신도 아, 잠깐만, 엑소 채널인데 저는 이제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네. 문희준 씨를 제가 이제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세대 아이돌 그쵸 문희준. 그쵸. 문희준에 대해서 아이돌. 한번 제가 프로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출생 1978년 3월 14일 39세 물고기 자리 말띠. 늙었어. 늙었다니. 늙었다니. 어떻게 또 나이? 진짜. 우리보다 나이가 소속사 코인스타즈 SM 원래 그 시초죠. SM이 시초죠. 네. 신체는 173에 62kg. 용빵인 것 같아요. 왜요? 62는. 왜요? 아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아니죠. 완전 통통해. 그래서 또 무시하는 거 통통하다고 또 무시해. 뚱뚱한 사람 싫어요? 아니 통통하다고 했어요. 통통하다고. 아 그러니까 통통한 사람 싫어요? 와. 통통한 사람 싫어요? 아 좋진 않은데요? 오 좋진 않아요? 오 진짜 너무했다. 와 진짜 솔직하다. 저는 통통한 사람도 좋아요. 자 데뷔 년도는 1996년. 1996년 H.O.T 1집 앨범으로 데뷔했는데 데뷔 노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전사 아니야 전사의 후예. 아 전사의 후예. 아 네가 뭔데 이거 알죠? 아 캔디 세대 차이. 캔디 알아요? 캔디는 알아요. 캔디는 알죠. 단지 널 사랑해. 네네네네.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그거지네. 그리고 수상 내역으로는 1996년부터 골든디스크 신인상 가요대전 인기가 수상 등등 45개 이상을 받았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진짜. 깜짝깜짝 대박. 놀랐는데 45개 이상을 받아서 다 말할 수도 없고요. 좀 특이한 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마약 퇴치 홍보대사였던 거죠. 문희준이 이렇게 마약 퇴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깨끗하다. 대마한 거 아니에요? 대마? 아니 대마한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다. 또 지금 이러다 걸려가요. 참해. 저 이거 인터넷에 올리는데 이거 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나가 누군지 몰라. 아 진짜? 불러야 돼요. 우리 문희준을 불러야 됩니다. 자꾸 이게 MC 꾸기가 문희준을 자꾸 무시하는데 좀 이게 문희준 씨가 이거 듣고 이렇게 라디오 직접 찾아오시면 되겠지. 짜증 나면 오면 되지. 짜증 나면 오면은 문희준 여기 앉아 있어 아무 말도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문희준이 또 앉아 있어.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또 뭐 손 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아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엑소 찬열 네. 한번 프로필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엑소 찬열, 엑소 찬열. 진짜 잘 생기긴 했어, 그렇죠? 잘 생겼죠. 엑소 찬열. 네. 우리 아까 문희준 씨는 상위 45개월 좀 대단하긴 했는데. 네. 일단은 엑소 찬열 소개해보겠습니다. 출생 1992년생 92년 11월 27일 25세입니다 네. 사수자리에 원숭이 띠고요. 소속그룹은 엑소 엑소 소속사는 SM엔터테인먼트 우리 네 아까 그 문희준 어쩌고 아저씨랑 우리 네 같은 곳이었죠. 근데 대본에 39개 40세 아저씨 막 이거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문희준 씨 뭘요? 대본에 문희준 네. 씨 비난하는 거 왜 있잖아요. 안 해요? 또 여름머리? 뭐라, 또 쫄았나요? 몰라요? 또 이미지 관리 들어가는 거야? 아닌데요? 아니야? 대본에 그렇게 안 써있어요. 미치겠네. 이거 증거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대본 이번 이거 증거자료로 페이스북에 대본을 증거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 일단 네? 이거 얘기하면 끝나요. 엑소 키 184 184 진짜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아 184면은 다 끝이야? 키 크고 잘생겼고 뚱뚱하지 않고 그쵸. 수상 내용 2015년 드라마 어워즈 신인상 한류스타상 뭐 두 개지만 그러면 뭐 끝이죠, MC 꾸기는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기면 싫어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첫인상이 좀 그렇다 이거죠.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 아니, 진짜 화낼 거예요? 이성 친구로서 그냥 네. 좋지만은 않다. 좋지. 이런 아... 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좋지만은 않다. 역시 외모지당. 아니 다 외모지당주의자. 아니 전 아닌데요. 내가 자 알았어요. 반말하지 말고요. 아니, 그래. 자 반말하지 말고요. 자 일단 투표된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호박골에서 우리 홍은일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미니언즈에게 투표해 주신 내용을 보는데요. 투표 결과를 한번 MC 균이가 발표해 줄까요? 네, 이거는 조금 일방적인 것 같은데, 네, 엑소 찬열은 거의 한 50여 개 정도. 이렇게. 50여 개가 아니라 한 100여 표 정도 된 거? 네. 이게 그렇게 이 정도면 100여 표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문희준은 네.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한 표도 없죠. 호박골에선 문희준이 인기 없나 봐. 어떻게? 내가 네, 야, 이게 네. 원래 전주에는 네. 문희준이 초반에는 이게 더 많았어요. 엑소 찬열보다 더 많았는데. 문희준이 초반에? 네. 그러다가 한 중간쯤 한 주 지나니까. 문희준이 조금 적고 찬현이 조금 약간 우세했는데 누가 이거 다 바꿔놨어. 이거 없어졌어 여기. 엑소 팬인 것 같아. 아 아니, 문희준에 붙어 있는 걸 다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붙였다고. 그러니까 엑소 팬이 대박. 이렇게 장난을 MC 꾸기 아니에요? MC 꾸기 문희준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문희... 좋아하는데. 아 MC 꾸기가 했네. 어, MC 꾸기가 범죄자 문희준 싫어하니까. 우리 엑소 찬열 안녕하세요. 키도 작고 키도 작고 통통하고. 그렇죠. 문희준 씨는 그렇게 키가 그렇게 작아요? 조심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62kg가 그렇게 뚱뚱해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잘해야 될 텐데. 아니 문희준 62kg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네. 지금 한 80. 이 친구라뇨. 당신보다 지금 몇 살이 많은데. 90, 아니 진짜 엑소 찬열이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렇죠. 진짜 잘생기긴 했어요.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본대로 보여. 근데 네. 그죠. 문희준 씨가 조금 통통하긴 해요. 아니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증거 자료 가져왔습니다. 뚱땡이. 저희 문희준 씨에 대해서 말을 좀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잠실주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한 조용필 선생님, 이문세 선생님 이 정도인데 그렇죠? H.O.T가 세 번을 해서 전성 매진. 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5만 석 이상이 되는데 5만 석을 꽉 쳤다는 거죠. 열. 드림 콘서트라고 요즘에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래요? 예전에 잭스키스, S.E.S, 핑클, 뭐 H.O.T, 뭐 신화, G.O.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짜 많은 인기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았는데도 드림 콘서트를 하면 H.O.T 팬들이 3층을 가득. 이거는 은지원 씨가 이게 예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건데 하얀색 풍선밖에 안 보였대요. H.O.T 풍선이 하얀색이었는데. 아~ 그렇죠, 하얀색이었죠. 네. 그래서 H.O.T는 엄청났어요. 그렇게 단독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인품이 좋잖아요. 인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H.O.T가요? 아니 문희준 씨가 H.O.T도 좋겠지만 문희준 네 인성이 좋잖아요. 그 천만 안티를 다 품고 김구라를 품고 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약간 보면은 네. 그런데 약간 네 되게 뭐냐 연예계 활동하면서 되게 뭐 착한 이미지 약간 착해요. 진짜 착하대요. 아까 마약 퇴치 그거 홍보대사 그런 것처럼 네. 그럼요. 진짜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돼요? 질문은 남자친구로서인데. 그렇죠. 저도 근데 사실 아니, 그러면 문희준 네. 씨가 잘생겼을 때를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죠. 내가 네. 전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근데 보세요. 진짜로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에요. 아 이거는 야 보샵이지 보샵. 근데 문희준 씨가 근데 H.O.T 시절에 진짜 잘생겼어요. 이때는 네. 62kg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거 그것보다는 말라 보이네요. 문희준 씨가 H.O.T에서 제일 인기가 많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봐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봐. 남자친구를 누구를 사귈 거야.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을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 드려야죠. 사람들 보세요. 네, 여러분의 제가, 선택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게 엑소 찬열이고 제가 사실 문희준 씨를 계속 옹호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네이버 기사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데 에릭 신화의 리더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잭스키스의 리더 누구예요? 은지원. 네. H.O.T 리더. 문희준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명이서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아 에릭이 너무 잘 나가고 요즘에 한때 잘 나갔던 1세대 아이돌의 리더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아, 그쵸.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댓글에 문희준 씨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요즘에 에릭 엄청 잘 나가죠. 또 우회형으로 은지원 신서유기에서 또 예능감 미친 그쵸, 예능감 그쵸. 존재감 그쵸.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문희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좀 예 그렇죠? 네. 아니, 뚱땡이? 뚱땡이 그쵸,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제가 문희준 네. 네이버에 쳐보니까 뚱땡이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불쌍하긴 한데 네. 우리 질문이 뭐 근데 남자친구로 쓰니까 솔직히 그렇긴 하죠. 여기 보면은 네. 나 같으면 솔직히 엑소 찬열 사귀지. 내 여자였으면은 그쵸? 그렇겠죠? 봐봐요. 보세요. 그쵸? 그러겠죠? 근데 사실 이 사진을 바꿔도 저는 엑소 찬열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은.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96년도 데뷔 사진을 봐도 엑소 찬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에이, 그건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엑소 찬열 좋은데 어느 한편을 도와줘야 되니까 조금 네. 불쌍하고 좀 치근한 마음에 H.O.T. 문희준을 좀 응원했었던 네. 것 같고요. 엑소 팬분들 분노하시지 마시고 네.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곳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H.O.T. 캔디 사랑합니다. 네. H.O.T. 캔디 사랑합니다. 아, 노래가 사랑스럽다고? H.O.T. 팬들과 잭스키스 팬들의 좀 예전에 싸웠던 일들 이런 일화들도 들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그 어떤 한 드라마에서 네, 네. 그 광경을 봤어요. 아 드라마에서? 네. 아 1997? 네, 응답하라. 응치를 보고 아 실제로는 그것보다 뭔가 더 심했을 것 같은 거기서 싸운 것보다. 그렇죠. 근데 항상 네. 드림 콘서트 가면 H.O.T. 팬들이 진짜 많았대요. 네. 그래서 좀 잭스키스 팬들은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일말로는 계란 후라이라고. 네, 근데 사실 저는 H.O.T. 더 좋아해서 잭스키스보다. 저는 나는 NRG. NRG는 그 시기가 아니죠. 그 시기가 아니죠. 네. 아무튼간. 자, 아무튼 이번 투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슬슬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T.의 문희준 대 엑소의 찬열. 결혼 말고 남친으로 누가 더 좋은가? 누가 이겼어요, MC기니? 네. 엑소 찬열이. 우세하게 네, 아주 엑소 찬열이 그냥 이겼죠.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문희준보다 엑소 찬열이 더 남친으로 좋다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1번 순서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 주제는 뭐였죠? 다음 주제는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선의의 거짓말은 있다 없다. MC군이 어떻게 생각해요? 선의의 거짓말 있죠. 자, 이렇게 있으시면은 스티커를 붙이고 가시면 되고. 있죠. 네, 그래도 오늘... 선의의 거짓말이 혹시나 이건 꿍꿍이가 있다 이러면은 아니다 그래도 있죠. 그렇게 투표하는 건 맞죠? 네 맞아요. 없다 있다 그냥 알아서 누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re crazy. Yeah. We strike one. We strike. Yo, come on, listen up. Listen up. Yo. What's one of the things you say? What's one of the things you say? What's one of the things you say? What's one of the things you say?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10대들이 어떻게 소리를 낼까? 아,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10대들이 이응, 기억. 근데 10대들이 대화할 때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렇게 대화할 때 아니, 이제 카톡으로 보면은 그쵸.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렇게 써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요. 10대들의 카톡 언어 이런 거요. 아, 카톡 언어겠죠? 인터넷 용어 뭐 이런 거겠죠.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저는 이거를 아는데 쓰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거 알아요. 네, 이걸 아는데 쓰진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럼 한번 오답 노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응, 아니, 제가 기억, 맞출 수도 리을, 있잖아요. 이응. 예,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 이거 굉장히 쉽죠? 네. 뭐예요? 이거 레알아 이거 이런 뜻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이거 레알 말고 다른 답. 좀 다른 거 해야지. 다시. 아니 무슨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해. 다시 저희 항상 자기적이에요. 아가리오 막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아가리오. 아가리오. 네. 네. 자, 2부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가정, 학원 등등 생활에서 가슴속에 답답하게 막혀있는 속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시간인데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반대하고 대학부터 가라 하시고 이럴 때마다 참 나의 하고 싶은 속마음을 꾹꾹 MC 꾹꾹처럼 담아둘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다친 마음을 속 시원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푸짐한 선물과 MC수호의 노래 선물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MC근이는 좀 답답하게 이렇게 막 막혀있는 속마음이 있나요 혹시? 아, 저는 하고 싶은 거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많죠. 오. 많죠? 한번 네. 얘기해볼까요? 하나 최근에 뭐 있었어요? 최근에요? 얘기하기 좀 그런가? 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네. 왜요? 왜요? 방송용이 아니에요? 비방용이에요? 네, 비방용이라서 이거 괜찮아. 인터넷 방송에서 약간 비방이어도 괜찮은데? 아, 근데 그 사람 당사자가 막 들으면은 그쵸. 약간 비방용이라서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여기에 참여하고 나서 말하는 걸로. 네가 비방하면 난 네 편 안 들라고. 원래 2부의 순서는 저희가 항상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집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의 사연을 듣죠. 근데 그쵸. 이번에 저희가 항상 한 3화 때까지 밀어붙였던 거였는데 라디오 할 때 사연을 되게 사연답게 써줬으면 좋겠다. 사연. 깊이 있고 진짜 주제에 맞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죠? 이제 정말 아 이게 진짜 그죠. TV 라디오에 나가도 될 만한 그죠? 네 저도 살짝 봤는데 진짜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어. 네. 호박골 주민들이 진짜 엄청난 사연을 많이 써.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있으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네, 청소년들이 한 2, 30명 정도 항상 와 있으면은 저희가 사실은 더 좋은 아티스트들이나 더 좋은 게스트들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그쵸. 네 이미 좀 많이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는 허경영 씨 부르고 싶습니다. 네 허경영 씨 부르죠. 공중부양 배우는. 네, 저는 제이미 스톤즈 요즘에 방송을 또 열심히 하는 제이미 스톤즈 부르고. 네.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 한 2, 30명 정도는 항상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서 항상 그러면. 50명 정도 계시면 저희가 계속 좋은 게스트분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꿈을 갖고 사연을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을 특별 MC MC근이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름 박시환 씨가 시환 네. 연예인 아 시환 군이죠. 네, 나이는 8살이고 8살 시환이 아, 시환 군이 네 혀고의 와리가리를 와리가리 네 사는 이유가 똥울싸예요. 똥울싸. 똥을 싸면서 듣는 노래가 와리가리일까요? 와리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약간 아니면 MC 우리가 똥을 싸라는 건가요? 약간 똥이 와리가리 너 똥 싸 뭐 이런 느낌인가? 아, 똥이 와리가리 이야기 나온 거? 똥이 와리가리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안 들어준다. 들어서 아 들어서 진짜 네, 다음 사연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어 이름은 하울채? 하울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율채인가? 윤채. 11살 윤채. 윤채 다음번엔 조금만 더 잘 보이게 써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11살이고요. 우리 신청곡 트와이스라고 적어줬고요. 트와이스. 가수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연 주제로는 노래 좋음. 노래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3부 사연이지 않을까요? 안 돼. 너무 좀 이거는 네, 성의가 없음. 네. 트와이스 요즘 인기 아니, 많죠. 그래도 그렇죠? 애가 써준다. 거기에다 대고 성의가 없으면 좀.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진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아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MC국이랑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연을 네, 읽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나찬영, 찬영이 8살입니다. 네모의 꿈 듣기 좋아서 라고 신청했는데 네모의 꿈 노래 아세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네모의 꿈 그거 영화 아닌가요? 아 니모를 네모의... 찾아서구나 그럼. 네모의 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 우리 백서현 친구 신청곡으로 우리 이름이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이라는 우리 노래를 이름? 아시나요? 전 모르죠. 우리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김남주양입니다. 나이는 19세고요. 네, 네. 낭랑 19세죠. 네 신청곡이 널 생각해 윤아 씨의 또 널 생각해를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원래는 린의 널 생각해였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린의 노래가 아니라 윤아의 노래더라고요. 아 윤아의 노래. 원래 린의 널 생각해를 신청하셨어요. 남주양이. 네. 사연 주제가 네 내용이 남자친구와 600일 안 되게 사귀었는데 헤어진 지 한 달 좀 돼가네요. 남자친구가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싸우다가 헤어져서 너무 허탈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꼭 틀어주세요. 600일을 사귀다 헤어졌으면 진짜 마음이 좀 그렇겠다. 그쵸? 그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사귄 적이 없어서 저 네. 600일 저는 600일 넘겨본 적 있는데 좀 아 그죠 두 분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이겨내는 혹시 MC소의 방법들 저는 이게 노하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아픔을 좀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즐겼어요. 되게 진짜 멋있게 얘기해. 진짜 가식적이다. 진짜 너무하다.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좀 아프고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아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속을 개뻥 하지 마 이렇게 그러고 있어. 가식 덩어리다 진짜. 저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600일 넘게 사귄 친구도 저는 진짜 축복해요 지금도. 네 저는 MC 수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은 이 사연을 넘어가서 남주양이 600일 사귀었는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갔다 그랬으니까 한 6주 되지 않았을까 지금. 좀 어땠을까 좀. 사실은 인터뷰 좀 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위로해주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물도 주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했는데 오늘 오진 않았어요. 그치? 그러게요. 우리 선물 시험 기간이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네, 시험 기간이죠 지금. 싸우다가 헤어지면 연락도 안 하겠죠 서로. 서로 안 하죠. 네. 전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남주양이. 네 남주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만 되죠 그리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잘 이겨내고 공부 잘하고 뭐. 대학교도 잘 갔고. 네 지금 또 19세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 잘 됐다. 잘 진짜 됐네. 미안한 얘기지만 잘 헤어졌어. 네. 더 좋은 사람 만날 가서. 수 있어. 네 그럼 그럼요. 혹시라도 좀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연애 전문가 MC 수호에게 찾아오면 되니까. 자칭 MC 수호. 자칭 타칭 MC 연애 전문가. 연애 전문가. 그렇죠. 네, 자칭 타칭 연애 전문가. 네, 넘어가죠. 네. 네, 네 MC 수호. 노래 듣고 와야 돼요. 네. 아, 신청곡 윤아의 널 사랑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널 생각해.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Turn way back.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오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거리 위에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You turn way back 이 길 위에 서면 자 남주가 안 왔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 아빠 나이는 3살 3살짜리 아빠가 신청곡으로 나 가수가 나인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엄마라고 썼는데 어 맞아 오 이 친구 지난번에 엄마라고 쓰고 아빠라고 쓰고 그때도 엄마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나 봐 안녕 그때도 안녕 얘들아 안녕 우리 은행 앞을 걸어가는 친구들 안녕 어, 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사연 좀 쓰고 가요 사연 좀 쓰고 네, 가요 사연 좀 써주세요 네. 네 지금 쳐다보는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사연 주제 우리로 그때도 몰름이라고 했어요 그때 네, 엄마 쓴 친구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잘 모르나 봐 세 살이니까 더 그죠 세 살인데 근데 글씨 저렇게 잘 쓸 수 있나 사실 어? 아무튼 네 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 크게 돼야 네 크게 될 아이입니다 그렇죠 네. MC 근이 네 이름 빡빡이. 빡빡이. 네 나이가 47세예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는 네, 거짓말로 이거는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네 신청곡은 바보 똥개 이런 노래가 있나요? 바보 똥개 없죠. 네 내용이 바로 나처럼이에요. 아 귀엽다. 아 자기가 바보 똥개라는 걸 피하라는. 아 그렇지. 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유이주 양 11살이고요. 다이너마이트의 치어럽인가요? 치어럽의 다이너마이트인가요? 다이너마이트 아, 치어럽 아닌가요? 둘 다 노래예요. 아, 둘 다 아, 노래예요? 네.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치어럽 두 개가 신청했고 다이너마이트는 누구 노래죠? I don't know.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어럽은 아무튼 너무 자주 들어오니까요. 사연의 내용은 바보. 전해요. MC 그림 너 바보예요? 저 바보죠. 자, 희주도 바보 다 바보. 네, 우리 이다의 친구입니다. 우리 하트 그려놨고요. 6살. 다혜가 매주 써요. 그죠? 하트와 별을 그려줬어요. 귀엽게. 아, 근데 진짜 점점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점점 그림, 잘 그려. 네,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하트랑 별이랑 이제 느낌이 와. 예전에 그렸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아, 다음에 우리 다혜 거 모아가지고 그래, 다혜 거 모아가지고. 변천 과정을 좀 모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요. 다혜 거 다음에 번에는 좋네요. 모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드리면 좋겠다. 네. 네. 이름 김민우 군인데 네. 네. 나이 연락처 신청곡 사연 주제 및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 민우야 글씨 연습 화이팅 네. 고맙다 화이팅. 이거라도 자, 나는 감사해 황예인 분의 사연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아, 이 사연 대박이에요 진짜 이 사연 아 저도 이거 잘 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안녕. 라디오 DJ처럼 읽어주세요 진짜 라디오 DJ잖아요 네 아 네 네, 아니에요? 하시고요. 네. 어, 좀 별로 네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간호대학생 22살 황예인입니다 공부에 찌들어 사는 요즘 제가 밤마다 드는 생각이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우울한 마음을 날려버리는데 저처럼 힘든 분들이 들으시면 힘나실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센치의 노래 듣고 기운 냅시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시험 기간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간호대생이면 여기 간호대학교 다니시는 20대 초반이 느끼는 딱 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여보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시험 기간이던데 지금. 대학생은 시험 끝났나? 저는 끝났습니다. 있죠? 아 맞다. 근데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도 있다. 네,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도 있죠. 아니 지난 주에 그 간호대 지나가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네, 시험이다 보니까. 간호대 그 옆에 그 보면 이렇게 독서실인가 거기 불도 늦게까지 켜져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분한테 네. 좀 힘내라고 네. 선물 드린다고 문자 보냈는데 씹혔어요. 네. 그렇죠, 씹혔죠. MC 쿠기가 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MC 쿠기가 보내고 알고 그죠? 네. MC 쿠기가 보낸지 몰랐을 거야. 아 그런가? 네. 아무튼 힘내길 바라면서 네. 위너의 센치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걸어 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 봐 나 지금 센치에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치에 좁은 내 방 한 칸 오늘따라 너무 넓어 혼자 누워있게 Bedtime story 불러줘 자장가 잠들고 싶어도 양들이 멀리 도망가 창문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인 듯이 무서워 오늘 밤 종이 울려 밤 12시 다른 내게 인사해도 오늘은 별로 반갑지 않아 머리를 흔들면 너지러 내 곁에 아무도 없잖아 감정은 low한데 난 우주까지 가고파 이 맘 누가 알아줄까 죽고 싶어 마음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걸어봐 너도 나와 같은 맘일까 봐 나 지금 센치 천장만 바라봐 아무것도 없는 바 그림 그려봐 나 지금 센치에 좁은 내 방 한 칸 오늘따라 너무 넓어 혼자 누워있게 그냥 하늘에 떠있는 별이 우리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안선영 친구고요. 나이 15살 신청곡으로는 에일리의 보여줄게 뭘 보여줄까 한번 볼까요? 저는 수유중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 작년이 끝날 무렵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반인 그는 제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괴롭히네요. 근데 지난달인가 두 달 전인가 여친이 있다네요. 유유 이제는 마음을 접어야 하는데 못 접겠어요. 보여줄게로 그 마음을 접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사연 보내준데 어떡하죠? 좀 가슴이 좀 마음을 접고 뭘 보여준다는 걸까? 내가 달라진 자신 난 잊었다라는 뭐 이런 거 아닐까? 달라진 모습이겠죠. 그쵸? 달라진 모습이겠죠. 그래 꼭 잘 입고 좀 더 멋있게 가꿔서 이쁘게 네. 가꿔서 잘 더 좋은 남자. 근데 수유 중에 다니는데 여기다 어떻게 사연을 쓰고 왔을까? 수유중 어디 있는데요? 수유중 어디 수유리에 있죠? 그렇게 먼데? 수유리 153 타고 가면 있는 수유리에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연 좀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어요. 그쵸? 네 김병식 군이에요. 네 나이는 17세. 네, 신청곡이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입니다. 중요한 그녀가 떠났다고 또 하네요. 떠났어. 왜 자꾸 떠나는 거야? 요즘에 이별하는 게 대세인가? 가을 아닌데 아직. 나도 네. 이별하고 싶다. 잠시만 안녕. 이게 너무 슬픈 거 같아 가지고 네. 잠깐 한 소절 불러 드릴까 해요. 사실 어저께 맞춰 봐 가지고 MC 고이가 기타를 칠 때 틀릴 거 같아요. 예쁘게 봐 주세요. 네, 뭐 저도 뭐 어저께 처음 불러봐가지고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줄 순 없었어 그런데 사랑 그랬어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만 방황이 많이 남았어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 사랑하는 자격 갖춘 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참지만 안녕 아파도 안녕 널 위해 안녕.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엄청 틀렸죠? 네, 그래도 이거는 이 노래를 듣고 네, 좀 네, 힘이 났으면 네,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죠? 네. 누가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아유. 누군지 모르겠네요. 몰라, 네. 기타 누가 친 거야? 자, 다음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어, 진짜 사연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풍년이에요, 사연 풍년. 제가 읽어볼게요. 정지원 친구 19살이고요. 친구랑 저녁에 지금 학원 끝나고 고3이라 늦게까지 하고 힘든데 여기 라디오 있어서 씁니다. 저희 고3 힘 좀 내게 신청 채택해 주세요. 모든 고3 화이팅. 이렇게 아, 마음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야, 진짜 고3 힘듭니다. 힘을 좀 이겨내는 방법. 고3 때 좀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지칠 때. 네. 혹시 자신만의 노하우 있을까요? 고3 힘든 시기 이겨내는 방법. 저는 고3 때 네. 실기 공부를 해가지고 아. 전 사실 제 인생에 제일 재밌었던 시기도 고3이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병근 네. 근신은 MC 근신은 저는 솔직히 고3 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서 아, 빨리 좀 해결책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에요. 네, 단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기보단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생각하면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공부를 꼭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3이 네. 짧은 시기지만 좀 길기도 한데 20살 되면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대학 가서 뭐 여행도 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뭐 배우고 이런다는 걸 좀 약간 기대하면서 지금만 좀 힘들지만 빡세게 하자. 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고3을. 그래요. 네. 보통의 고3의 마음 아, 정말 죄송한 게 저희 셋 다 고3의 고통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저희 셋 다 이제 고3 아, 진짜 어떡하죠? 진짜 고3 때 너무 놀아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야, 아무튼 아니야. 예.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까요, 한번? MC 근식이 읽어주세요. 네. 김가영 친구고요. 나이는 11살이에요. 네. 핑미를 적어주셨는데 그 아이오아이의 핑미겠죠? 핑미요. 핑미 핑미 핑미요. 네, 그만하시고요. 네, 네 듣고 싶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떡하냐. 그러면 듣고 싶기 들려줘야지. 네, 방금 한 소절 불렀으니까 그걸로 네, 아, 만족하셨으면 아, 네, 불렀네. 네,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선이 친구입니다. 11살이고요. 우리 신청곡으로 치얼업 메롱이라고 보냈습니다. 메롱 평평 메롱 안 틀어질 거지 롱. 나도 메롱 치얼업. 치얼업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 매회마다 틀어줬던 것 같은데. 맞아. 자, 가명입니다. 분명히 이름도 써놨는데 가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읽진 않을게요. 나이도 어림이라고 했는데 13세예요. 분명히 적혔어요. 13세. 네. 아이오아이의 드림걸즈를 신청하셨는데 숙제 많은 쌤 때문에 슬퍼요 했는데 숙제 많은 쌤 때문에 슬픈 거랑 드림걸즈랑 무슨 상관일까요? 숙제가 많으니까? 네. 오, 해석해봐. 드림걸즈의 가사 내용은 뭐 그런 거 아닐까? 꿈이 있는 소녀들의 모습 이런 거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고 치면 빨리 해봐. 해결해봐. 숙제 많은 쌤 때문에 슬픈데 드림걸즈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숙제가 어느 정도 이제 꿈을 하려면 꿈을 이루려면 숙제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꿈을 이루는데 숙제가 필요해요? 아니 그래도 학교에서 하는 숙제면 해가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다 그렇기 치죠.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숙제. 네. 아 진짜? 네. 그러면 MC 근이는 네. 숙제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숙제 안 했죠. 그럴 것 같아요. MC 고객 또 숙제 잘했어요. 안 물을게요. 안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나 완전 거짓말 안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지금. 진짜 가식 덩어리. 나 맨날 학교 앞에서 그 앞자리 앉았어요. 거기 학교 보면은 맨 앞자리. 키가 작아서요? 아니 키 이 정도면. 아니 집중 못하는 사람들은 맨 앞자리 앉지. 아니야.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세네 번째 줄에 앉아요. 그죠 그죠. 네. 모범생 석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그 네. 공부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맨 앞자리랑 맨 뒷자리는 뭐 노는 애들 뭐 가운데 자리가 진짜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네. 뭐 옆에는 조금 약간 약간 이뻐 이쁜 척하는 애들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셋은 공부 다 못했고. 그렇죠. 아, 저는 근데 솔직히 공부 좀 잘했어. 뻥치지 말고요. 저 근데 아니 근데 M 주 H 사운드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H 사운드한테 물어볼게요. 고3 때 힘들었어요? 고3 때요? 네. 아 예 고3 때 그냥 되게 아침 한 7시 그쯤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한 12시 이렇게 들어가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맨날 그랬어. 저. 아, 그러니까 그 생활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녔던 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반복하긴 하는데요. 네.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예 근데 저는 최대한 어차피 그 시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어차피 같아요. 어차피 거쳐야 예. 되는 시기니까. 예, 어차피 오늘 해야 될 긍정화. 공부 양이 딱 그럼,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되게 즐기면서 하려고 난 먹었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고3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나 아니면 어떻게 힘내라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되게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서 꼭 네. 이렇게 자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현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 그렇죠.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닌데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꼭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그거 하신 분들이 꼭 잘 살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를 맞아요. 따지면 오히려 공부 못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 좀 뭐 하나에 좀 꽂히면 잘하고 근성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죠. 저 봐요. 저 얼마나 행복해. 난 초파를 뽑았습니다. 얼마 전에. 네, 좀 끈기가 있으셨으면. 저처럼 이렇게. 네. 화이팅. 꿉하게. 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볼까요 한번. 문승원 15살이고요. 레디꼬를 신청했어요. 네, 레디꼬를 15살이 레디꼬를 레디꼬 레디꼬 근데 이 노래만 들으면 저 그 박현빈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박현빈 씨의 뭐가 그 생각나죠? 있잖아요 그 레디꼬 레디꼬 아 몰라 아무튼 그 노래 있어요. 아 네. 아무튼 제 동생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해서 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문승원 승원이 화이팅. 네 우리 진솔인 친구입니다. 17살이고요 박 여기에 박경의 박정인가 우리 사랑이었다 했는데 솔직히 너랑 친군 사이 멀어질까봐 못했는데 진짜 너 많이 좋아했었어 점점점 몇 살이에요? 17살 17살 17살이 벌써 여기 포인트 너의 수린. 포인트가 있어요. 너의 그 향기도 우연인 듯 아닌 듯 했던 저는 근데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언제 끝나요? 아 빨리 읽어. 약간 노래 가사 같잖아. 들어봐요. 다시 할 거야. 너의 그 향기도 우연인 듯 아닌 듯 했던 스킨십도 나에게 했던 말들도 다 기억에 남아. 이렇게 데일의 신청.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인기가 많아서 가지고 전 주변에 이런 친구들 저 때문에 힘. 자, 아, MC국이는 이런 적 예,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네, MC국이는 이런 적 있었어요? 저요? 그녀의 향기마저도 좋았던 여자가 많죠? 전 약간 향기 좋아해요. 향기 좀 좋아합니다. 약간 머리 그 머리 향기? 머리 향기? 같이? 아니,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는 여자 막 지하철에서 막 향기 맡고 있죠 킁킁킁킁 그런 거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MC국이 같은 사람들인데 아니야 아 진짜 나 아무튼 그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박경의 사랑이었다 찾았는데 블락비죠 그죠? 블락비 박경인데 몰라 박경이 부른 게 아니라 테일이 부른 거랑 루나가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지코가 만들어서 블락비의 지코가 만들고 테일이 부른 사랑이었다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가요. 그리고 좀 그 좋아했던 마음을 좀 간직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린 양이 신청한 테일의 사랑이었다 듣고 올게요. 기분일까 괜히 가슴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 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맘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유받길 거절하는 널 보며 내가 할 게 못 되는구나 힘들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네. 네. 네. 진수린 양. 네. 힘내시길 바라고. 네. 다음 사연은 이제 전유진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네.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치얼업 또 나왔네요. 치얼업. 치얼업 진짜 인기 많아요. 네. 그냥 트와이스. 듣고 싶고 선물 받고 싶어서. 어. 그래서 이 친구 선물 주려고 우리 연락하지 않았나? 네, 연락했는데 안 연락 안 받았어. 아, 뭐 어쩔 씹혔어? 수 없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제 사연 읽겠습니다. 우리 김윤의 어머니 사연입니다. 44세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쉽게 돈 벌고 쉽게 쓰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뭐 일 나가는 일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이고 이제는 가장이 돼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보면서 좀 가장이 된다는 거, 좀 책임감을 가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지금 보고 그쵸. 계시는데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되는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딸의 가장, 그쵸. 두 딸의 가장 되는 거 일단은 힘내시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장이 되신다는 거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읽어볼까요? 네, 홍영빈 어린입니다. 네, 12살. 네, 악동 뮤지션의 크레센도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너무 이뻐요. 네, 진짜 너무 이뻐요. 요즘 저희 아빠가 12시쯤에 돌아오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3시쯤에 주무시고 그래서 아버지께 힐링 비타민 대신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아, 너무 마음이 이뻐서 네, 악뮤의 크레센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우리 임수빈 11살 친구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나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셨는데 좀 앞에 저희 사연 보면은 총체적으로 되게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런 고민들을 같이 풀면서 위로받고 또 회복될 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2부의 순서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가 사실 저희가 3부 때 라디오로는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올릴 마음은 없긴 한데 라이브로 한번 불려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마을잔치 때 네, 불려드렸었죠. 네. 불러드렸었는데 한 번 더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드릴게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대로 그럼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MC 소원은 네. 진짜 노래 부를 때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제가 항상 노래만 부르세요. 그냥.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사실 너무 컨디션 안 좋긴 한데 자 계속해서 네 2부 순서인 네가 진짜로 네. 원하는 게 뭐야 순서는 끝났고요. 네. 어, 여러분들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좀 서로 공감되고 힐링이 되고 좀 응원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3부 순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럭셔리 공연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3부 순서인 내 인생의 아이돌 우리랑 주제로 함께할 텐데요. 내 인생의 아이돌이 누구인지 언제 제일 많이 좋아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장소, 시간, 느낌, 사람 뭐든 다 좋습니다. 내 인생의 아이돌이 누군지 서로 얘기하고 라이브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쿠기에게 먼저 질문해볼게요. MC 쿠기에게 네. 인생의 아이돌은? 저는 버즈입니다.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버즈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버즈가 진짜 대박 인기가 많았어요. 노래도 되게 좋고 특히 노래방에서는 걔네 곡은 약간 18번 곡으로 되게 많아요. 18 욕하신 거예요? 아니요 18번 곡으로 네. 아 모두 18번 곡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가시 막 겁쟁이 뭐 비망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가시 가시 하나 한 번 딱 이러면 녹음할 때 안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우리 저번에 그 MC단 아시죠? MC단 저번 주에 네, 방송 MC단 네. 저번 네. 지난화에 네. 중학생 그 친구가 노래방에서 18번 곡이 버즈의 가시래요. 네, 되게 좋았어. 그래서 버즈 팬으로서 그래서 좋았다고 또 바란 거야? 아니 설마 그건 안 되지. 범죄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무 맞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는 약간 제 노래 버즈의 나에게를 떠나는 여행 신청하려고 네, 했는데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지 말죠. 듣지 않도록 할게요.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저희가 사실 이번 주제에 맞춰서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한 두 개밖에 사실 맞는 네,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개밖에. 한번 MC국이 먼저 읽어줄까요? 네, 이름은 안연우 10살이고요. 저는 남자애들이 제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진짜 못한다라고 놀려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전 꼭 성공할 거예요. 성공해야죠. 우리 성공해야죠. 연우는 그렇죠. 10살이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 뭐 신청했죠? 신청곡으로 우아하게 트와이스.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트와이스 거죠? 네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디 걷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 레드 카펫 같은 기분 모두 쳐다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 누구냐고 신선하게 막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죠. 하지만 나도 누군가고 사랑해 빠져보고 싶어 baby 잘 들어요 내 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I just wanna fall in love. 차 언제 들어도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MC 근이의 인생의 아이돌은? 저는 카라. 카라. 카라? 네, 카라라고 5인조 걸그룹이 있었죠. 카라. 네. 누구 있었죠? 네, 락큐박스. 네. 누구 있었죠? 저는 거기에 이제 박규리, 규리, 박규리 씨, 한승연, 정니콜, 부하라, 강지영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죠. 누구 제일 좋아했어요? 부하라겠지. 저 아닌데요? 아니요? 네. 아, 저는 정니콜이었는데요. 니콜. 네. 아니 MC 근이는 매력을 봐 사람이 그렇죠. 네. 자기 스타일이 딱 있는 거죠. 뭐야? 네, MC 꾸기처럼 그렇게 얼굴 외형만 보고 그렇게 좋아하진 아니, 않아요. 근데 니콜이 더 이쁘지 않나? 네, 저는 니콜이 훨씬 더 이쁜데. 어, 그럼 왜? 왜? 알았어, MC,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아, 몰라. 무슨 노래 제일 좋아했어요? 안 해. 저는 그 허니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허니가 뭐였죠? 넌 나의 허니 허니 그거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 왜 이렇게 비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허니. 자, 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이서진 어린이에요. 네. 이서진 어린이. 네, 신청곡이 정은지의 하늘바라기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네, 윤봄이 정은지 에이핑크 에이핑크 빠순이입니다. 2학년 때부터 좋아한 가수예요. 형해랑. 윤보미 하트, 정은지 하트, 에이핑크 하트, 에이핑크 빠순입니다. 그럴 거면 수호가 예의가요? 수호는 반말이죠, 그쵸? MC 수호. 아이, 아무튼 네. 2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가수래요. 흥해라 에이핑크 하면서 적으셨어요. 그래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그쵸? 그쵸.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올게요. 아이돌이란 주제로 네 그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C 수호는 안 들어봤네? 저는 네. 사실 아이돌을 안 좋아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어요? MC 더 맥스. 아 우리랑 안 맞아? 안 저는 맞는다. 어렸을 때부터 MC 더 맥스 CD 막 생일 선물로 받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저희가 뭐가 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아이돌은 주제로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거짓말을 해서 낭패 본 사건. 거짓말을 해서 좀 좋았었던 일이 있었던 거 이런 주제로 나눌 텐데 주제에 맞게끔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제 거짓말을 해서 이런. 얻었던 이익이나 낭패들 이런 우리 거짓말들이 이제 들통 나겠네요. 네, 아무튼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40대 언어의 40대 시간입니다. 언어 문희준 씨가 알아야지 되는 그죠? 문희준 씨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40대들이 내는 소리 40대 돌격대 돌격대 돌격대. 근데 이거는 좀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돌격대? 네. 돌격대 돌격대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돌격대라고 돌격대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돌격대가 사람이 아니고요. 너 모르지 너 모르지. 40대의 언어라니까요. 아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 네 1994에 나왔어요. 아니야 1988 응답하라 1988. 아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왔었는데 돌격대 돌격대의 의미가 뭐죠? 돌격대가 우리 덕선이의 약간 별명이었어요. 그렇죠. 덕선이의 별명 돌격대 우리 동네 돌격대였죠. 돌 돌멩인가 돌대가리를 격파한 대가리인가 돌 그러니까 돌머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돌머리다 돌을 이제 격파하는 대가리 이래가지고 너 같은 그치? MC 근이, MC 근이, MC 근이 돌격대? 네, MC... 제가 돌격대인 것 같네요. 이름 바꿔요. MC 돌격대로. 어, 괜찮은데? 네, MC 돌격대. 돌격대입니다. 네, 어, 아무튼 자, 4부 드디어 4부 전설의 레전드 순서가 왔습니다. 전설의 레전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동네, 여러분들이 몰랐다 어메이징하면서도 놀랍고 크레이트하면서도 대단한 전설의 레전드 인물과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홍은동에 전설의 레전드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박. 각 대박. 지역의 동화나 이야기처럼 우리 홍은동의 재미있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왜 이렇게 울리니? 자,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딴 노래예요. BGM 필요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때는 조선 임금 세조가 왕이 있을 시 세조의 딸 의습공주가 20세의 남편을 잃게 된다. MC 근이가 세조? 네. 어찌 그리 안색이 좋지 않느냐. 별로인 것 같아. 연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세조가 졸리나 봐. 다시? 다시? 다시 간정 잠깐. 오케이. 약간 야 위험 있고 막.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리버브 빵빵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노래가 나. 다시 다시. 노래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감정이 입해야 될 것 같아. 저 다시 할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때는 조선 임금 세조가 왕위에 있을 시 세조의 딸 의속공주가 20세의 남편을 잃게 된다. 어찌 그리 안색이 좋지 않느냐. 세상은 두 개의 쌍으로 존재하는데 저의 사랑하는 님은 보이지 않고 저 달빛이 나를 홀로 쓸쓸히 비추는 것만 같습니다. 이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말이냐 말이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되 저 견고하게 서 있는 해동묵을 보며 마음을 추스리거라. 네 전하. 이렇게 의습공주는 해동묵을 보고 인생의 참뜻을 깨달았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경복궁에서 볼 때 서쪽에 있어서 서방정 정토사라고 하였는데 어느 여름날 연못에서 갑자기 하얀 연꽃이 피어올라 백년사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전한다. 혹시 여러분들 백년사를 아시나요? 몰라요. 백년사. 몰라요? 백년사 그 저기 네 저쪽에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 호박고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백년사가? 이게 보면은 여기 제 교통방법이 네.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서대문 10번 탈면 종점에서 하차하면 딱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잖아요 백년사. 여기가 네. 여기가 7017, 7018, 7019, 7021이 홍은 3동 동사무소에서 하체요. 그러니까 홍은 1동이 아니라 홍은 3동. 아 홍은동 같은 동네 주민 아니에요. 그래요? 그쵸. 아 지금 홍은동까지 이제 홍은동 전제를. 아 옛날 시, 옛날 같은 옛날 동네니까. 옛날 시대에는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홍은 3동까지 갈라 그러면 걸어가야 멀죠. 되잖아. 네. 엄청 멀어야 되지 말. 말이 어디 있어요 조선 시대에. 말 있죠. 아니 있죠. 아니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타요? 아 뭐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병사 중에 말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장군만 말 타잖아요. 조선 시대 사극 안 봤죠? 네. 아니야. 반말하지 않을까? 아니야요. 아니야요. 자 아무튼 뭐 이따위 전설이 있다고 해요. 네, 네. 백년사. 네. 요 따위 전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원래 이번에는 우리 전설 끝나고 전설 얘기 끝나고 좀 네. 동네 우리 살고 계시고 네. 현존하고 계시고 이 동네 네. 전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네. 전설의 레전드 분을 모셔야 되는데 네. 네. 이번 주에 너무 이번 바빠서 못 모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 MC MC 근이 MC 돌격대. 네, MC 돌격대. 제가 동네를 좀, 위해서 뭐 하고 있나요? 저는 동네를 위해서 쓰레기 버리는데 네.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요. 버리고 이 사업의 대표 제안자를 하고 있죠. 아, 이 사업의 대표 제안자. 아, 이 사업의 대표 제안자입니다 아, 제가. 아, 이 사업의 대표 제안자구나. 네. 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렇게 저한테 공격적이시죠? 근데 사실 MC 근이가 없으면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죠. 네, MC 근이 때문에 된 거긴 해요. MC 근이 저 마음에 안 들죠. 아무튼 몰라. 그렇죠. 싸울래요? 아무튼 다음에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동네를 위해 일하시는 전설의 야채가게 아저씨라든지 동네에 웃고 계신 아저씨라든지 그쵸.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보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주시고 함께 저희와 따뜻한 얘기를 하고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초 뒤에 광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에 도움을 주신 동사무소 서울 홍성교회 BCP 네이클로버 서대문 구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마리스 네. 라디오 후원해 주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나오네. 사실은 우리가 그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주려고 사실 커피 뽑는 김여사 맞아요. 저희가 무료 이용권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커피 뽑는 김여사에서 후원을 해준 게 아니라 저희 돈으로 산 건데 네. 일단 커피 뽑는 김여사에게 후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날파리고 왜 이렇게 많아. 커피 뽑는 김여사한테 후원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커피 뽑는 김여사로 한번 받고 싶은데. 아, 광고 다시 해볼게요. 네, 광고 한번 커피 뽑는 김여사로 한번 광고를 하나 만들어. 함께 도움을 주신 동사무소, 서울 홍성교회, BCP, 네이클로버, 서대문구청, 커피 뽑는 김여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짧은 10초짜리 광고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어디 거? 커피 뽑는 김여사. 아 거기 거? 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만들어 볼게. 난 이거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MC 구기부터 했고요. 오케이. 이 맛은? 그거 리액션이죠? 이 맛. 이 커피 맛은 커피 볶는 김여사야. 그래? 좋아. 그래. 그러니까. 네. 나 못 하겠어. 커피 볶는 김여사 이랬어야지. 네.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입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끄러움은 저희의 몫입니다. 자, 라디오가 이제 막바지에 달아서 이제 엔딩 멘트를 하도록 할게요. 4.5와 5 이야기. 4.5와 5가 있었는데 5는 4.5를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4.5와 5가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0.5가 많은 5가 이겼습니다. 그 후로부터 5는 4.5를 계속 괴롭혔고 4.5는 5 앞에만 서면 늘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가 4.5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평소 같았으면 쪼르르르르 달려가서 커피를 타오던 4.5가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서서 5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타먹어. 순간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나서서 4.5를 말렸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그러자 4.5가 웃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 점 뺐어. 4.5가 점을 빼고 45가 되었으니 5에게 더 이상 굽신거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4.5가 가진 점과 같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마음 안에 있는 점 확 빼버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C 근이에게 점 같은 존재는 뭐예요? 저한테 점 같은 존재는 MC 수하고 MC 꾸기죠. 아, 우리가 문제점이에요? 네. 제 인생의 유일한 문제점이 당신들이에요. 우리를 빼면은 넌 45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정도야? 네. MC 쿠기에게 점은요? 전 점이 없어요. 아, 진짜 재미없다, 진짜. 뭐 재미라, 나? 진짜. 나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그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 검색하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2주 뒤 7월 3일 일요일 6시 마리스 라디오. 근데 보다. 그때 장마면 어떻게 해요? 내일 모레부터 장마인데. 우리가 장마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동사무소 저기 위에서 방송을 하던가. 그렇죠. 비가 오면은 날짜를 바꿔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재밌고 청소년들을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때까지. 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 뿌잉 들 맞아 시대.